HUBS 뮤지컬 인사이드 감동과 카타르시스 뮤지컬의 세계로 한양인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마다 뮤지컬에 담긴 여러 교양과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11월 14일 다섯 번째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 오늘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잠시 후 위대한 뮤지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교만한 창조주여, 그동안 내가 겪었던 세상을, 불행을 그대로 돌려주리라.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은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원작으로 하는 창작 뮤지컬인데요.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전쟁이 한창인 나폴레옹 시대, 과학자이자 군인인 빅터는 죽지 않는 군인을 만들기 위해 시체로 실험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천재의사인 앙리를 만나고 둘은 비슷한 생명관으로 인해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러다 의도치 않게 빅터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앙리는 빅터의 연구가 계속되길 바라며 대신 자백하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드디어 빅터는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게 됐지만 창조된 생명은 괴물과 다르지 않았고 그 창조물은 자신의 창조자인 빅터에게 복수할 결심을 합니다. 결국 빅터는 괴물과 조우하여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 괴물이 죽게 되고 모든 것을 잃은 빅터가 괴물의 시신을 안고 절규하며 극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신념, 죽음을 초월한 우정, 화려한 무대 연출과 고난이도의 넘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관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앙리 역의 한지상 배우가 부릅니다. 너의 꿈속에서 만난 그 순간 기적 같아 꿈꾸는 너의 두 눈동자에 난 눈을 뗄 수 없었어 강렬하게 사로잡는 너의 생각 너의 신념 너의 의지 정해졌던 운명 이제야 알게 되었을 뿐 지금 그 순간이 다가온 거야 날 위해 울지 마 이것만 약속해 어떤 일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버리고 너의 그 꿈 모두 잊고 너와 함께 새 세상을 상상할 수만 있다면 난 너의 꿈에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작년 11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블루스퀘어 신안카드홀에서 공연이 진행됐었습니다. 이번 프랑켄슈타인에서는 빅터 프랑켄슈타인 역의 민우 역, 전동석, 규현 배우, 앙리 디프레 역의 박은태, 카이, 정태군 배우가 참여하여 정말 탄탄한 라인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 들려드린 너의 꿈속에서를 제외하고도 많은 넘버들이 고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기와 노래를 함께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자비 없는 뮤지컬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창작 뮤지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고 심지어 일본에도 수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14년에는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올해의 뮤지컬상을 포함해 8관왕의 영예를 누렸고 올해 골든티켓 어워즈에서도 골든티켓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이 우리에게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날이 온다면 우리 모두 놓치지 않기로 약속해요. 약속! 다섯 번째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 오늘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넘버 너의 꿈속에서를 제외하고도 단 하나의 미래, 산다는 거, 난 괴물 등 정말 좋은 넘버들이 많으니까 꼭 한 번씩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래요. 위대한 생명, 죽음을 초월한 우정, 프랑켄슈타인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 학우 여러분들께선 꼭 잊지 말고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담당 마스터의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아나운서 강나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뮤지컬 인사이드. HUBS